한국 영어, 유학 영어, 미국 영어, 우리는 한유미. Yeah. Yep.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쓰는 영어를 배우고 싶으신가요? 영어 표현에 실수가 많으시다고요? 한국식 영어와 미국식 영어의 차이를 알고 싶어요. 이런 분들을 위한 한유미 영어.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Yeah. 안녕하세요. 저희 한유미는 한국에서만 자라고 공부한 한스와 4년의 미국 유학 경험 있는 스파크, 그리고 어릴 때부터 미국에서 자란 제이와 함께하는 영어 공부 팟캐스트입니다. 와! 와우! 예! Yeah. 반가 반가!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여러분. 헬로우. 얼마만이에요?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네, 아, 오랜만에 봐서 반가운 마음을, 기쁜 마음을 가지고 오늘의 한유미 영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양이랑 저번 주에 방송 우리가 같이 했잖아요. 네. 첫 번째 게스트였던 민양. 아, 너무 좋았어요. 첫 개, 첫 개. 네. 어, 방송 들어보니까 더 좋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네. 우리 또 막 유익한 것도 많이 배우고. 맞아요. 그리고 보니까 민양의 좀 지인들이 이 방송을 많이 들었나 봐요. 와우. 반응이 뜨겁더라고요. 핫해, 핫해. 네, 팟빵 봤는데 댓글도 달리고. 오. 좀 아쉬운 건 저희가 약간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다시 이게 리셋이 되는 바람에 이 에피소드에 주어졌던 하트가 진짜 많아서 한 500개 정도 됐었는데 그러니까. 아, 리셋이 돼가지고 아. 지금 다시 두 개, 세 개로 됐는데 아, 500개 하트 그러니까 어디 갔어? 혹시 이 방송을 다시 들으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하트를 눌러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네, 좋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민양의 지인으로 추정되는 댓글을 한번 좀 읽어볼게요. 네. 우리 배또나리라는 네? 뭐라고요? 배또나리라는 분께서 민양 다음에도 나오세요. 하트. 이번 주 진짜 재밌나요? 영국 영어 멋져요. 라고 해주셨어요. 누가 봐도 민양 지인인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지금 남겨주셨고. 그리고 또 다른 분이 계세요. 이건 어떻게 읽을까요? 펄지데인? 이거는 펄지단. 진짜로요? 지단이 그 뒤에 포 뒤에부터는 네. 옛날 지금 레알 마드리드 감독 지단 스펠링인데? 아, 진짜요? 네. 아, 그럼 폴 지단께서 남자분인가 보다. 그러니까. 근데 폴 지단이지? 폴 지단님께서 상담 꿀팁 최고. 나도 상담 받고 싶당. 영국 발음도 멋졌어요. 이라고 한유미 영어 화팅. 유익한 영어 공부 고마워요. 라고 해 주셨습니다. 교과서인 줄. 민양의 지인인 것 같이 하다가 갑자기 한유미 영어를 또 그러게요. 열심히 하라고 왠지 민양만 칭찬하기 좀 그러니까 민망하니까. 한유미 영어도 칭찬해 주신 듯한 느낌이지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 아이, 자, 그리고 또 팟캐스트에도 새로운 댓글이 달렸어요. 네. 맞아요. 한유미 흥남이라고 청취자입니다만께서 청취자입니다만 님께서 한유미 흥남이라고 첫 회부터 듣고 있는데 다들 많이 자연스러워졌네요. 흥이 넘쳐서 신납니다. 킥킥킥. 킥킥킥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아유, 처음부터 들어주셨나 봐요. 첫 회부터. 와,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자 사은품을 자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네. 한 100회 때 그때까지 들으시면 하나도 빠짐없이. 아, 그럼요. 큰 선물 드릴 거죠? 드립니다. 100회까지 안 하는 거 아니야? 자, 그럼 오늘 드리죠. 박수와 갈채! 박수! 같은 말인가요? 박수랑 갈채는? 자, 그 다음에 또 미초키킹님께서 약 빨고 만드셨나요? 무슨 말입니까? 진짜 점점 웃겨져서 너무 좋아요. 유익하고 재밌어요. 계속 발행해주세요. 발행. 발행. 퍼블리시. 퍼블리시 합시다. 저희는 건전한 방송입니다. 네, 저희 네. 많이 많이 발행하자고요. 네. 아, 우리 이렇게 자꾸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을 이렇게 좀 비꼬면 안 되는데. 약 빨지 않아요, 저희는. 네, 자꾸 장난치는 네. 게 여러분 다 애정의 표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너무 댓글 감사드리고 더 많은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저번 주 스토리토리부터 우리 한번 복습하고 지나가야겠죠? 네. 저번 주 스토리토리 민양과 함께한 스토리. 민양이 함께하지 않는 관계로 저번 주 스토리토리에서 했던 스토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스토리토리. Oh, Miss Min, I failed the exam. You failed the exam? Yeah. Oh, what should I do? That must be hard for you. Oh, do you feel? 어? I feel? 아, 네. 오랜만에 또 민양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네. 민양 다음에 기회되면 또 꼭 다시 한번 출연해 주시면 또 다시 한번 출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다시 한번 출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양 꼭 오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이번 주 스토리토리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네. 약 네. 말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 스토리토리 제목 나 밤샜어. 기말고사 기간 벼락치기로 늦게 잠든 스파크에게 제이가 전화한다. 띠리띠리띠리 띠리띠리띠리. 야, 지금 일어난 거야? 오늘 시험 때문에 밤샜어. 야, 지금 시험 끝났어. 어? 두둔. 네. 한스 목소리 굉장히 느끼하네요. 한번 그렇게 해봤어요. 진짜 버터 먹는 줄 알았어요. 버터 구이. 띠리띠리띠리띠리리리. 띠리리리리리. 띠리리리리리리. 제이도 해봐요. 안 한다. 이상해요. 제이 고개 푹 숙였어요. 아 진짜. 아 이거 약간 보이는 라디오 이런 걸 하면 지금 너무 좋겠다. 나중에 뭐 시즌 2는 네. 뭐 보이는 걸로 한번 해보죠. 한번 계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스토리 여러분 재밌게 들으셨나요? 네. 오늘 네. 스토리 기말고사 기간이에요. 맞아요. 아 시험 기간이죠. 네. 요즘 또 시험 기간이니까. 그거에 맞춰서 만들어봤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지금 일어난 거야? 라고 물어봤어요. 지금 제이가 스파크한테 전화를 해서 너 지금 일어났냐? 전화를 한 10번 했겠죠. 그렇죠. 그냥 한 게 아니겠죠. 자, 지금 일어난 거야! 영어로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한국 영어 한스와 미국 영어 제이의 표현을 비교하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어떻게 말할 수 있을지 다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네. 네, 그렇다면 한국 영어 한스 영어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초 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네, 지금 일어난 거야? 지금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죠? 아니죠, 너무 쉽잖아요. 지금 일어난. 알겠습니다. 저 거만한 목소리. 자, 의문문에. 네. 자, 과거형이니까. 네. 지금 일어난. 아니, 현재네. 지금 일어난 거야? 어, do you wake up? Wake up now? Now? 네. Do you wake up now?라고 했어요. 네. 갑자기 두유 먹고 싶네요. 네, 그래요. 네. 자, 그렇다면 미국 영어 표현 어떻게 말할 수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영어 제이. 네. 지금 일어난 거야? 지금 일어난 거야? 야. 야. 어. 아, 야. 야? 이거 한국 아니에요? 한국인데? 야, 지금 아니. 아니. 아, 비슷하구나. 야. 아, 야 해야지. 말해. 그럼 또 왠지 헤이 이럴 것 같아. 그죠? 오, hey.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그렇죠. 야는 헤이다. 야는 헤이. 헤이. 헤이. Did you just wake up? Did you just wake up? 이라고 했어요. 과거로 그치? 말했어요. 네. 한스는 현재로 말했는데. 네. 지금 일어난 거야. 네. 아, 하긴 이미 일어나긴 했으니까. 네. 그렇죠. 과거의 행동이니까. 네. 이렇게 하면 어때요? 뭐야? Have you just woken up? Woken up? Woken 네. up? 그럴 수 있죠. Have you just woken up? 현재 완료로. 가까운 과거. 네. 근데 Did you just wake up 할 때는 좀 더 네. 어, 지금 일어난 거야? 어, 지금 방금 일어난 거야? 더 나죠. 일상적으로 많이 써요? 네. 자, did you just wake up 이라고 했어요. 자, 한스의 표현 do you wake up 이라고 했나요? 네, 한스? now 그건, do you wake up now, now. 이건 어떻게 들리나요? do you 먹고 싶게 들리죠.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뭔가 어색하긴 해요. 아, 그래요? 왜냐면 wake up 할 때는 네. 그냥 그 지금 일어나 할 때 wake up 하긴 하는데 네. 만약에 oh, she just woke up or 그렇게 많이 말하긴 해요. 그래서 과거로 많이. 그래서 did you wake up? Do you wake up 하면 너 지금 일어나? 너 지금 일어나? 이런 거요? 그런 느낌 나요. 그렇구나. 자, 근데 여기 한스는 now라고 했고 또 제이는 just라고 했잖아요. 네. just와 now 어떻게 달라요? 뭐가 방금 방금 느낌이죠. 방금 막. 지금 방금 네. 이라는 느낌이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화 받으면서 넌 지금 일어났냐? 라는 것이지. 네. 그래서 Did you just wake up? 라고 말했을 때 굉장히 쉽네요. 네. 그리고 또 거의 비슷했어요. 네, 그죠? 맞아요. 저 잘한다니까. 현재형으로만 말했지 과거형으로만 말했으면 거의 똑같은 문장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영어를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 어떤 게요? 우리나라에서 교과서로만 배우면 이런 just 이런 부사들을 잘 못 쓰는 것 같아요. 이런 부사를 쓰는 활용을 배우는 것도 네. 참 영어를 잘하는 잘 배우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연스럽게. 네, 자연스럽게 쓰는 때가 네. 자연스럽게 어떨 때 쓸 수 있는지 이런 네. 걸 선택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문장 간단하게 배워봤고요. 자, 다른 상황에서는 어떻게 같은 표현을 쓸 수 있는지 알아보는 다른 상황 같은 표현. 아직도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은 스파크. 한스가 전화를 한다. 떼레레레레레. 야! 너 지금 나온 거야? 아니. 아, 진짜. Hey. Did you just get out of the house? Hey. Did you just get out of the house? 네. 자, 너무 빨라서 청취자분들이 약간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약간 아, 죄송해요. 천천히 말했죠. 말해 주시겠습니까? did you just Get out of the house. Of the house. 오, 우리 get out of 저번에 배웠던 get 거 같은데. Get out of here. Get out of here. 꺼져버려. 약간 꺼져. 이런. 네. 근데 너 집에서 방금 꺼진 거야. 그러니까 어느 공간에서 나올 때는 get 네. out of 그 장소. 네. 맞습니다. 그래서 did you just get out of the house? 그리고 did you just leave the house? Did you just leave the house? 네, 뭔가 get out of the house 뭔가 이제 막 좀 화난 거친 표현. 느낌. 그래서 너가 방금 너 방금 뭐 한 거야? 라고 할 때는 did you just 뭐뭐뭐? 라고 하면은 맞아요. 막 did you just 밥 먹었어? Did you just have a 밥? Bap? Bap. It's bap. Did you bap. Just, I like 뭐 bap. 아침에 did you just have breakfast? Yes. 네, did you just eat? 막 이런 did you just 하고 뒤에 뭐뭐 붙이면 동사 붙이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문장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 오늘 시험 때문에 밤샜어라고 이제 스파크가 아주 졸린 목소리로 얘기를 했죠. 하품할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오늘 시험 때문에 밤샜어. 한국 영어 네. 표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근데 미국인도 많이 밤새요? 시험 기간 때? 당연하죠. 그럼요. 아, 그래요? 네. 네. 유학 가서 많이 밤샜어요? 네. 어. 왜요? 아니요? 아니죠. 네. 저는 미리미리 해 놓는 사람이라서. 와우, 대박 사건. 뭐야? 왜요? 저 이렇게 스케줄 쫙 짜놔 가지고. 거짓말하지 마요. 일주일 전부터 공부를 쫙 해 놓는 거죠. 오, 멋있어요. 제가 그 아니, 네. 그렇게 또 그렇게 이렇게 그래 그렇게 뭐 대통령도 거짓말하는데 다 거짓말 해라. 아니 근데 제가 또 그걸 어제 또 그걸 봤어요. 무슨 기사 같은 거 봤는데 밤새면 그렇게 안 좋대요. 그래요? 네. 맞아요. 잠을 사람이 꼭 자야 된다고. 근데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어떻게 잠을 자냐고. 아이러니하죠. 밤새면 안 좋지만 그 시험을 앞뒀을 때 갑자기 초능력이 나타나잖아요. 맞아, 맞아요. 몸에서. 네. 할 수 없는 걸 해내잖아. 막 그러니까요, 내가. 그러니까요. 대단해요. 네. 저는 밤새면 감기 걸려요. 바로 몸에 왜요? 아, 진짜? 왜요? 저 진짜예요. 바로 몸에 그게 오나 봐요, 신호가. 네, 면역이 약해지긴 하겠다. 네. 근데 미국 애들은 밤샐 때 꼭 그걸 마시더라고요. 핫식스. 핫식스 아니고죠. 아, 레드불, 레드불. 한국에는 그 한국에만 있고. 아, 네. 미국은 레드불밖에 없어요? 네. 레드불 애들 엄청 마셔요, 진짜. 아, 진짜. 네, 이만큼 쌓아놓고 막 마셔요. 맞아요. 죽겠다. 이상해. 기말고사 때 막 레드불 불티나게 팔려요. 맞아요, 맞아요. 매점에. 제가 그 건강 관련된 교수님께서 네. 이런 말 하셨어요. 뭐라요? 레드불 핫식스 먹는 에너지 드링크는 네. 에너지 자체를 쓰는 거다. 결국 나중에 두 배로 갚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에 진짜 안 좋은데. 안 좋아요. 저는 진짜 그래서 안 먹었어요. 저 몸 되게 생각하거든요. 저도 맛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한 거죠. 안 먹어. 잠을 자 그냥. 그래서 근데 진짜 레드불을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막 섞어 마시는 거 있잖아요. 막 커피랑 맞아. 섞어 마시고. 맞아, 맞아. 그러니까 레드불 먹다 죽는 사람도 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와. 파티하다가 사람들이 네. 막 레드불이랑 술을 먹고 막 같이 먹고 이러니까 죽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위험해요, 위험해. 그렇게 또 레드불이랑 소주랑 같이 먹으면 맛있다고 또 그러긴 하던데. 오. 아우 정말. 왜 이렇게 또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또 빠지게 됐네요. 아, 빨리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뭐였죠? 시험 때문에 밤샜어. 아, 한국 네. 영어 표현 한 수의 표현부터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밤을 새다. 합니다. 네. Oh. yes. Oh. Because of today's test, I count night. 아니 장난하지 말고 진짜 해보세요. 밤을 새다. 아니요.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아니 밤 하나, 너무 억지네. 아 그래요? 네. 그럼 다른 거 해볼까요? 너무 네. 장난스럽게 하는 거 너무 아니에요? 장난스럽게. 아 근데 너무 빵 터졌어요. 나도 나 예상하지 못했어요. 잘해볼게요. 나 진짜 예상하지 못했어요. 내가 지금 잘못 들은 건가? 밤을 새다. 다시, 네. 진짜로. 진짜로 해보세요. 아 yes. I 힘들어라. 밤새서 아, 아이를 왜 이렇게 많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 밤새다가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I have been awaking all night. 오. 아 어렵다. 뭐라고요? 다시 현재 완료를 써야죠. 네, 계속 네. 하고 있었으니까 아, 현재 완료 진행하셔야 되나? I have been awaking. Awaking은 아니에요. Awaking이 동사 아니에요? I have been awake. 아, I have been awake all night. All night. 그러니까 밤새도록 깨어 있었다라는 그렇죠. 거죠. I have been awake 깨어 있었다. All night. 밤 모든 밤 동안에 이런 식으로 오. 얘기를 한 거죠. 오, 잘했다. Count bam. Count bam. Oh 밥은 뭐라고요? Bap. Bap. 밤은 bam. 큰일 났네. 또 이것만 생각나는 거 아니야? 안 돼요.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영어 표현 제2의 표현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Yeah. Yeah. I stayed up. Stayed up. All night. All night. For the test. For the test. Today. Today. 오, 되게 간단했네요. 이렇게 간단한 걸. 그러니까. Stay up all night. Stay up. 깨어 네. 있었다라는 거를 한스는 have been awake라고 아주 아. 고급 문법을 오. 써서 얘기를 했는데 그쵸. 우리 제이는 깨어 있었다. Stay up 그냥 I stayed. Stayed. 과거. Stayed up. 이라고 했어요. 굉장히 간단하네요. 이게 또 아무래도 구어체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맞아요. 더 간단하게 얘기가 되는 네. 것 같아요. 근데 틀리지 않았어요. 한스님께서 네. I've been awake all night. 그거 괜찮아요. 맞아요. 네. For the test 이렇게 하면 될걸. 네. 그러니까 뭐라고 했죠? Because of the today test? 네. 네. 근데 의미는 다 통했어요. 네, 사실. 맞아요. 잘하네. For the test. 네, for the test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네. I stayed up. 네, I stayed up. All night. All night. For the test. For the test. Today. Today라고 할 수 있다는 거. 네. 자, I stayed up all night for the test. 또 말하고 싶은 거 네, 있어요. 네, 뭐예요? 밤새다. 네. 그 명사 form 있어요. 명사. 어, 뭐예요? 밤새는 게? All nighter. All nighter. 네. All nighter. 네. All. 네. A L L nighter. 네. Nighter. 그럼 when 약간 느낌이 nighter 하면은 네. 밤새우는 사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오는데. 그래요? 왜냐면 뭐 night... 하는 사람이니까 ER 붙잖아요. 뭐 하는 사람. 나이트 클럽 다니는 사람 같은데. 아. Get all night. Yeah. Get all night. Yeah.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Okay. I pulled an all nighter. Pulled가 지금 여기서 네, 당기다. 네. I pulled an all-nighter for the test today. 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어떻게 되죠? 당긴다. 네. 밤새는 것을 밤새는 것을 당긴다? 그렇죠. 좀 이상하죠. 근데 그게 네. 그냥 어떤 표현인 것 같아요. 그렇게 쓰기도 하나 봐요. 네. 신기하네요. 많이 쓰긴 뭐 해요. 깨어 있다고 할 때 네. stay up이라고 해요? 네. 처음 알았어요. 오. 신기반기. 신기반기? Stay up. 네. Stay up 아니면 pulled all-nighter. 이건 또 새로운 표현. 저도 못 들어본 표현인 것 같아요. 네. 그럼 하지 맙시다. 쓰지 맙시다. 알겠습니다. Stay up all night로 네, 합시다. Stayed up. 네. Stayed up 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 네. 자, 그렇다면 이 같은 표현을 다른 상황에서는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알아보는 다른 상황. 같은 표현. 수업 시간에 졸고 있는 한스를 스파크가 고자질한다. 한유미 선생님! 한스 오버워치 하느라고 밤샜어요. 에? 에? 에? 에? 에? Mrs. 한유미! He stayed up all night playing Overwatch. He stayed up all night playing Overwatch. Hey, hey, hey! No, no, no! 평, 평, 평! 네, 어, no, no, no! 아주 의미가 잘 통하는 영어였어요. Stayed up이라는 단어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표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표현. 야, 지금 시험 끝났어. 반전 두둔. 어떡해, 진짜. 밤 외생거임. 스파크 어떡해. 저 그런 적 있어요. 진짜요? 대학교 1학년 때. 어떡해.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 같아요. 네. 시험 준비 다 하고 네. 이제 공강이 중간에 있었어요. 그래서 네. 도서관에 가서 다음 시험 볼 거 네. 잠깐 정리하다가 잠든 거예요. 네. 내 핸드폰도 핸드폰을 그때 잠깐 친구를 빌려줬었나 내가? 어머. 그래가지고 나한테 연락할 방법이 없는 거야. 어머. 근데 나도 혼자 도서관 가서 친구도 어디 있는지 모르고. 어머. 그래서 시험이 끝나고 네. 친구가 저를 발견한 거예요. 어머. 도서관에 와서. 친구가 일부러 안 깨운 걸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겠다. 아니 근데 저를 계속 찾아다녔대요. 거짓말일 수 있어요. 그랬겠다. 근데 교수님이 바로 직전에 바로 수긍해. 어쨌든 진짜 다행인 거는 네. 교수님이 내가 직전에 오신 걸 이제 아시잖아요, 친구랑 같이. 네. 그래서 그 교수님 방에서 따로 혼자 바로 시험 볼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주셨는데. 부정행위 아니에요, 그거? 그게 아니라 너무하네. 평소 저의 어디예요? 제가 전화 좀 할게요. 요즘 부정 그런 되게 예민한 거 알죠? 아 근데. 교수님 죄송한데 여보세요? 아니에요. 여보세요. 아, 이게 평소 저의 내가 현실이... 이러려고 대학 공부를 했나 자괴감 들고 괴로워. 아, 너무 제가 웃겨. 얼마나 성실했으면 그렇게 해주셨겠어요. 저 얼마나 믿으셨으면. 자, 세 번째 네. 문장. 자, 저 어쨌든 지금 스파크 망했죠. 네, 스파크 망했어요. 야, 어우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아, 진짜. 끔찍끔찍. 네. 야, 지금 시험 끝났어라고 했어요. 자, 이거 표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뭐가 끝났어라고 하는 거죠. 자, 한국 영어 표현 한세 표현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모두 생각하셨죠? 네. 자, 합니다. 네. 잘해도 돼요? 네, 그럼요. 진짜 잘할 거 같아요. 화이팅. 지금 시험 끝났어. 화이팅. 화이팅. Hey. Hey. The exam is done. The exam is done이라고 했어요. 장난이죠. 시험 끝났다. 끝났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 영어 표현 제이의 표현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시험 끝났어. 네. But the test just ended. But the test just ended. 오늘 just 또 나왔네요. 네. 방금이니까. 네. 버터요? 버터? 버터 테스트? 버터 테스트? 버터 테스트. Just ended. Just ended. 아, ended는 여기서 지금 끝났다. 끝났어. 그 the end 할 때 그거 말하는 거죠. 그쵸. 그 영화 끝나고 나서 이렇게 올라오는 the end 이렇게 끝나고 나오는 거. 그래서 버터 테스트. 버터 테스트 아니고 자꾸 버터 테스트를 돌리는데 but the test just ended라고 네. 할 수 있다. 그럼 한스가 말한 네. the exam is done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보통 뭐 끝났다 할 done 할 때는 내가 마쳤을 때라고 많이 하지 않나요? 아. I'm done 이런 식으로 아. I'm done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 테스트가 마쳤다 자기가 맞춘 거죠 지금 뭔가를 다 한 거죠 테스트가 네 테스트가 네. 테스트라는 놈이 애들을 다 이제 테스트 네. 한 거죠 그렇죠 테스트라는 애가 끝났다 나 끝났어 나 모든 애들 테스트 다 했다 끝났다 한 거죠 제이 진짜 좋아해요 나 제이가 이렇게 좋아하는 거 처음 봤어요 저 비웃는다 진짜 여러분 버터 테스트 아니 버터 테스트가 아니라 버터 너 exam is done 하면은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 비웃는다고 아니 그러니까 미국에 가시기 전에 한유미를 꼭 청취하셔야 돼요 네 그렇다고 버터 테스트라고 하면 안 되고 네. But the test. The test 근데 exam이랑 테스트랑 차이가 뭐예요? 나 그거 물어보고 싶었어 아 저 알아요 아니 뭐야? 묻어가지 좀 마요 알아 나 해봐요 해봐요 테스트는 버터고 exam은 소세지 아 진짜 미안해 갑자기 안 웃겨졌어 미안해요 근데 exam 할 때는 네. 확실히 좀 더 큰 시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기말고사 어떻게 할 수 있죠? 기말고사? 파이널 exam? Very good 그렇죠. 그러면 중간고사 midterm exam Very good 그러니까 exam을 하잖아 midterm 테스트보단 exam 많이 쓰니까 네 그런 차이가 있죠 테스트는 약간 약간 그냥 쪽지 시험 같은 느낌인가요? 네 그러니까 quiz 있고 그 다음에 맞아. 테스트 있고 그 좀 더 포멀한 건 exam 맞아요, 그럼 지금 맞아요. 제일 틀렸네요 기말고사니까 이점인데. 아 그럼 이제 아 but the exam. 버터 이그제. 버터 이그제. 버터랑 잼. 버터 잼. 에그잼 에그잼. 버터. 진짜. 버터 잼. Just end it. 아 너무 웃겨서 기계 망가질 뻔했어. 지지. 아 웃긴다. 아, 우리 너무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제대로 알려드려야 된다고요. 버터 이그잼. 버터 에그잼. 네. 버터랑 잼은 막 끝났다. 네, 버터랑 잼 just ended. ended라고 할 수 있죠. Just 이건 어때요? Just finished. 오, just finished. 어 그것도 좀 done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Just도 finish랑 그 개가 맞춘 거. Test, I'm finished. 잼이 맞춘 것처럼 이그 잼이 맞춘 것처럼 된다는 느낌이라는 네. 거죠.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The test is over. 어, test is over. 그렇죠. 어, 맞아 맞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되게 편하네요. It's over. 네, it's over. What's the egg jam? It's over. 네, 알겠습니다. 어, 네. 오늘의 버터 egg jam? 네. 아, 이거만 기억하실 것 같은데. 안 돼, 안 돼. But the exam. But the exam. But the exam. 자꾸 버터 egg jam으로 들리는데. 아, the egg jam이네요. 네. 더 egg jam. But the egg jam. 맞네요. But the exam. 맞아요, 맞아요. 언제 the고 언제 던지 알아요? 네. 에이 설마 그거 모르시겠어요? 아 그럼 넘어갑시다. 네, 알겠습니다. 모르는 거 아니야? 알려주세요, 댓글로 댓글로 아니요. 좋다, 좋다. 댓글로 써주세요. 모르시면 그러면 다음 아, 언급할게요. 이번에 네. 인스타그램에 그 차이를 저희가 올리죠. 어떤 차이요? 언제 더라고 읽고 언제 디라고 읽는지. 아 궁금하신 오케이. 분은 인스타그램 확인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같은 표현을 다른 상황에서는 어떻게 쓰는지 알아보면 알아보는 다른 상황 같은 표현. 연락이 안 되던 스파크에게 한스가 묻는다. 야, 너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어, 영화가 지금 막 끝났어. 어, the movie just ended. 어, the movie just ended. 네, 아 영화를 보고 있었군요. 네. 자, 무비가 just ended. 영화를 보고 있었을까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 오늘 세 가지 문장 배워봤어요. 이 문장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스부터 첫 번째 네. 문장 정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처음에 그거 좀 야, 너 지금 일어난 거야? 네. Hey, did you just wake up? Hey, did you just wake up? 이라고 했어요.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장. 오, 오늘 시험 때문에 밤샜어. Yeah, I stayed up all night for the test today. I stayed up all night for the test today. 라고 네. 할 수 있다는 거. 세 번째 문장. 야, 지금 시험 끝났어. 이거는. But the exam just ended. The exam just ended. 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표현으로 스토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스토리. Did you just wake up? Oh, yeah. I stayed up all night for the test. But the test just ended. Hmm? 네, 그렇다면 오늘 배운 표현을 입에서 맴돌 수 있도록 배워보는 맴돌맴돌 코너입니다. Woo. 자, 여러분 준비되셨죠? 네. 자, 뮤직 큐! 욕, 여러분 다 같이 따라하세요. 허. Did you just wake up? Did you just wake up? I stayed up all night. I stayed up all night. The test just ended. The test just ended. Woo. Wow. Track. Yep. 네, 오늘 맴돌맴돌까지 이렇게 마쳤습니다. 오늘이 10회였어요, 저희. 10회. 10회. 10회. 벌써 10회. 10회. 10회! 첫 번째 시작했던, 첫 회를 시작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회네요. 진짜 1 to 10이네. 무슨 소리야, 한 달이 지났는데 엊그제 같다뇨. 한 달이라뇨, 더 많이 지났죠. 두 달이나 지났어요? 그쵸, 우리 한 10월 달부터 시작하지 않았어요? 맞네, 맞네, 맞네. 이게 매주 매주 한다는 게 해보니까 또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도 이렇게 10회까지 해서 참 뿌듯합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정말로요. 자, 우리 이렇게 또 신나게 오늘 10회도 마쳤습니다. 여러분. 오버워치 하느라 밤새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신나게 들으셨었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죠? 시험 기간이니까 응원 한번 해줘. 어 여러분 시험 화이팅. 시험을 열심히 시험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청취자 여러분들께 박수. 야, 너무 밤새지 마세요. 그러다 진짜 큰일 나요. 네, 레드불도 드시지 마시고요. 네. 네, 몸 조심하면서 시험 공부 열심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면 아예 포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게 뭐 인생에 그렇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네, 그러지 마십시오. 한세 말 듣지 마십시오. 네. 여러분. 악마의 유혹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한님의 10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마지막 맴돌맴돌 챔스. Yo. Did you just wake up? I stayed up all night. The test just ended.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또 봐요. 파이팅. 안녕. 파이팅. 바이바이. 기말고사 형아. 파이팅.